2020년 4월 18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실제로 전도와 선교라는 걸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에게는 전도 노트라는 게 있나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안 키웠는데요. 이제부터라도 만들려고 해요. 전도 노트가 없었던 이유는 그냥 적어놓기만 하고 실제로 복음은 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민망해서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살리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라는 게 단순히 남들 좋으라고 오지랖 넓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SNS 등을 활용해서 저와 밀접한 사람들 중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데이터부터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전도 노트에 이름을 적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당장이라도 전할 용기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를 한다고 해도 아무 맥락 없이 복음 이야기를 하게 되지는 않을 거고 뭔가 계기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그걸 들어줘야지 성립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흑암이 꺾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지에 갈 때마다 회당에 가장 먼저 갔다고 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가장 먼저 보면서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얻어걸린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한 일을 하면서 전략을 세운 거죠. 저도 제 현장에 회당을 세우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시뮬레이션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못 전하면 목사님이 와서 하실 수도 있고 복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죠. 그 일을 위해서 제게 주어진 오늘의 업에 감사하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 시대에 치유의 시간, 서밋 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